시절이 지나 아끼는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 지기 전에 돌아갈 테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인사는 아니니까 내 마음이 변함없이 We'll be right back to love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honestly You and me we hold on Hold on 두 눈을 감아야 보이는 memories Baby please 언제나 기다려줄 테니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잠깐 goodbye Hold on Hold on Before we met I was the most 바뀌던 shape 부듬어줬던 my fan 처음엔 다 모든 게 shot 성장해 나가 SJ 돌이켜봐 spring day 곱씹어 봐도 봄냄 추억이 깃들은 서울도 완연히 깊어질겨 오늘도 그리지만 선명했던 first time 저절게 보여도 괜찮아 마지막 만나는 아니니까 내 마음이 변함없이 hey. We'll be right back to love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honestly You and me we hold on Hold on 두뇌 감아야 보이는 memories Baby please 언제나 기다려줄 테니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잠깐 goodbye Nobody 다시 만날 때까지